너와 나 언젠가 감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혹시나 다른 사람의 손 잡고 있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따뜻해 우리 맛닿을 때 살며시 시린 내 손 잡아줄 때 차가운 세상에 지친 내 맘을 온기로 감싸네 yeah, yeah, yeah, yeah. 내 눈에 담긴 너의 얼굴 내 품에 잠든 너의 모습 멈춰 수면에 꽉 잡은 두 손 놓치면 안 돼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혹시나 다른 사람의 손 잡고 있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마주 앉아 널 바라보는 지금이 영원하길 바래 혹시나 시간이 우릴 질투할까봐 사실 걱정돼 yeah, yeah. 하지마 Always by my side 영원히 함께 My love잊어버리지 마